2 hours. אני שמעתי היום שיחה של שתי ילדות. 또 무슨 갑자기 마니아스 어디서 나왔다? 마니아스 먹고 있는 거 마니아스 어디서? 마니아스 내가 잘한다.

Mm-hmm.